로동신문은 25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 흉령용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56도시 즈음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 흉령 역사와 업적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.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.